마라 제발 하지 마라 빠빠빠라빠라 내 눈을 바라봐 가지마 너는 날 떠나지 마라 자꾸 어디 자꾸 또 가는 척 하지마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맘에 없는 말 딱 접어 지워 비워